8 UBS. RCC라.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알아두면 쓸데있는 HBS 시사라디오 알쓸시라입니다. 저희 알쓸시라에선 매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시사상식을 보다 재밌게 알려드릴 예정이랍니다.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들,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 않으셨나요? 신문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요. 알쓸시라에서 재밌고 알차게 배워봐요. 테러, 듣기만 해도 무섭고 소름 돋는 단어인데요. 22년 전 오늘 3천여 명의 이상의 사망자와 2만 5천여 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사상 최악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센터는 붕괴되었고 실업자는 43만 명이나 발생했죠. 눈치채셨나요? 오늘은 9.11 테러 22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9.11 테러입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9월 11일 아침, 4편의 항공기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 납치됩니다. 납치된 항공기 중 3편이 목표물에 충돌했고, 그중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세계무역센터였습니다. 쌍둥이 빌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나요? 세계무역센터는 똑같이 생긴 두 건물이 각각 1동과 2동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 때문에 쌍둥이 빌딩이라는 이명으로 불렸다고 해요. 오전 8시 46분경, 제1세계 무역센터에 항공기가 충돌했습니다. 항공기 테러로 인해 탑승자 87명은 전원 사망하였고 건물에 있던 수백여 명도 사망했는데요. 출근 시간이 가까운 그날의 8시 46분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있었다고 전해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싶어 했던 주동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항공기가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이 사고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제1세계 무역센터에선 비상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나 제2세계 무역센터에선 긴장하지 말고 제자리에 편안히 있으십시오 라고 방송이 울려 퍼졌죠. 당시엔 첫 번째 충돌이 의도된 연쇄 테러의 첫 공격이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낙하물에 몸을 다칠 수도 있고 건물 안에 있던 수천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려면 혼란만 가중될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 방송이 피해를 키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하고 20분 뒤 혼란 속에서 불을 끄려 사고를 수습하고 노력하던 사람들과 이 사고를 보도하려고 모인 방송국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세계무역센터로 두 번째 항공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봐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참혹한 장면은 생방송으로 미국 전체로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이는 9.11 테러가 오사마 빈 라덴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첫 번째 충돌 직후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시간차를 두고 한 번 더 충돌하여 이건 사고가 아닌 테러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테러가 가해진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데요. 9.11 테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PTSD를 겪는 사람들이 12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충돌 장면 송출이 심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감을 주었을지 감히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밝혀진 것이지만 이런 의미 전달 외에도 쌍둥이 빌딩이 테러 목표물로 설정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시속 950km의 엄청난 속도로 나는 비행기가 저고도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식별하고 방향을 잡는 것은 숙련된 조종사에게도 힘든 일인데 쌍둥이 빌딩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다가 비행기 안에서도 알아보기 쉬워서 목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항공기 충돌로 인해서 건물에는 화재가 크게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열기와 유독가스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그 고층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엔 추락하는 투신자의 적격으로 맞은 소방관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추락사로 사망한 사람의 수만 200명이 넘으며 추락사한 사망자들의 시신은 대부분 건물이 무너지며 유실되었기 때문에 신원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참사는 뉴스 카메라에 담겨 그대로 생중계되고 말았죠. 항공기가 부딪히며 터져나온 항공유로 인해서 900도에 이르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계무역센터에는 특이하게도 철근이 건물의 외벽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였는데요. 불길이 철근을 약화시켜 10시경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 붕괴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소방관 400여 명과 민간인 2,500여 명 등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대다수의 인원이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건물이 무너지며 발생한 항공유와 성면이 뒤섞인 분진이 뉴욕 시내에 흩날렸고 이로 인해 암에 걸린 사람도 대략 7만 5천여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당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이라크를 침공하게 됩니다. 미국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도 시작된 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모방범죄를 계속 일으키기도 했죠. 9.11 테러는 21세기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주동자를 비롯해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자들을 척살하였지만 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떠한 사상과 관념에 대해 믿음이 극에 달해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극단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테러를 기획하는데요. 테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테러로 인해 저 사람의 사상은 위험해라며 또 다른 극단주의자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이슬람계 사람들이 이민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으며 이슬람계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취득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워졌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사상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빈부, 좌우, 미주 등등. 꼭 둘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같은 부분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9.11 테러 22주기를 맞아 9.11 테러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조금은 끔찍하기도 놀랍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시라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양재웅,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